바람처럼 왔다 가는 사랑, 쓸쓸한 바람의 추억, 내 마른 가슴은 추억에 젖는다. 눈을 감아본다. 꿈이었나 아름답던 시절, 모든 게 다 꿈이었나. 지워도 지워도 지울 수 없는 그 사랑, 내 마른 가슴에 빛처럼 젖은 그리움, 꿈 같던 시절이여. 그 모습은 변한 것도 없이 이슬처럼 가슴에 남아, 꽃을 피운다 꽃을 피운다. 영원히 시들지 않는 소리쳐 불러본다. 그 어딘가에서 들을까 그 이름을 부르다. 흘러버린 잊혀질까? 지워도 지워도 지울 수 없는 그 사랑, 내 마른 가슴에 빛처럼 젖은 그리움, 꿈 같던 시절.